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존재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모습에 국제사회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잡지 림 취치는 한 텔레비전 방송이 제작한 기록영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를 평하면서 외수 제작자들이 조선인민을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지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서 잘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신문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는 조선은 10년, 20년 전에 대비할 수 없이 대단히 발전된 나라이라고 하면서 서방의 국제적 제재는 이 나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가리아 신문 벤시오네리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창조되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평했습니다. 벨지쿠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서방 언론들의 허위 선전으로 옳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의 현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크게 놀랄 것이라고 했으며 방글라데슈 자티아당 총비서 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은 조선을 알려면 이 나라에 가보아야 하며 현실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띠르키 자주연구 대피단성원은 퇴폐적인 것이 없으며 자본주의 오물에 감염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했으며 IT 조선문화협회 유럽지역 대표는 조선은 이 세상에 정의가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